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감화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뭐 예배 때마다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해하기 쉽고 혼돈하기 가장 쉬운 문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좀 명쾌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성경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광경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된 예언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그들의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시니까 예수신지를 알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일 후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기를 우리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해설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과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몰랐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선 말입니다. 어떤 때 예수 어떤 우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영혼이 감화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아수라장처럼 박수를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리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그런 식의 부흥회가 이제는 유행하지를 않습니다. 예? 유행하지를 않아요. 옛날에만 해도 저희들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큰 현수막에다가 아무개 목사 심령 부흥회 그러면 사람들이 꽉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로 아예 수요 예배 때나 다들 몰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아서 견고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법석스러운 집회에 비해서는 살아가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신앙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들이 전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냐면, 야, 이거는 뭐 예수를 믿어도 이 감정적으로 믿는 것은 이게 말짱 헛거구나. 그렇게 통성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길길이 뛰던 사람들이 이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말이에요. 응?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 대집회 그런 거 하면 노인네들이나 많이 모이지 이 젊은 사람들은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도 분명히 부흥회인데 뭐라 하냐면 무슨 세미나 뭐 무슨 뭐 강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확실히 20년이나 30년 전의 교회는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뜨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뜨거운 모든 것이 신령한 은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을 쏟고 이러는 거는 다 천한 일이고 감정에 치우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건너뛰어가게 만든다고.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잡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자기는 중심을 잡았다고 치지만 그러나 항상 이쪽에 크게 뒤인 사람들은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 뒤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들은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확실히 20년이나 30년 전에 성령이 역사하신 집회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불건전한 집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젠 세월이 점점 흘러가다가 이제는 아예 부흥 강사가 나와서 성경 본문도 읽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원맨쇼를 하면서 또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정을 움직여 가지고 눈물을 짜내는 그러한 것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눈물을 쏟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향하여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움직여서 깨닫는 일들이 오히려 일어나지를 않고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해주는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쏟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 속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무슨 커다란 은혜를 체험한 것과 같은 착각들을 사람들 앞에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요소는 아주 천박한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도가 지나치거나 혹은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게 되니까 이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대로 나아가, 성령을 소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은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흐느껴 울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말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했던 그 기도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뭔가 염증을 느끼면 저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역사를 봐도 항상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비극들이 우리나라 교회 속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늘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인 건 천한 거다.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기도할 때에 마음이 끌어올라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든지 기도할 때 운다든지 아니면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뭐 덜덜 떤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기도를 하다가 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천박하게 여긴 거예요. 천박하게.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박수, 60년대까지 박수를 치던 손들이 나중엔 변해서 전부 다 연필을 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무슨 10단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딴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까지 심지어는 배우는 이러한 말하자면 그 지식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불건전한 신앙에 빠지는 일은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전에 그렇게 박수를 치고 돌아다니던 시절보다는 아는 것도 많아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 논쟁도 잘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과 감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1년이 지나도 뭐 심지어는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10단계 성경 교재까지 다 띄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은 왜 일어났냐 하면은 결국은 감정, 그것이 악한 것이다. 뭔가를 느끼면서 우리가 감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뜨거움을 갖게 되는 것은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런 오해가 가지고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말해요. 소뚜껑 알죠? 소뚜껑 자라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자라 등을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고도 깜짝 놀래듯이 그렇게 감정으로 흘러서 신앙이 올바르게 안정되질 못하고 혼란을 가져왔던 이러한 것들의 염증을 느끼고 하도 뒤인 나머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일체의 감정적인 것들 그렇게 막 열정적인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모든 신앙의 체험들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거기서 골라내고 올바르고 성경에 입각한 진리와 지식들을 취해야지 어느 날 쌀통에서 밥 해먹으려고 꾹 하고 눌러보니까 주르륵 쏟아지는데 거기 돌멩이가 몇 개 끼고 뉘가 좀 꼈다고 쌀통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가 부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쌀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노라. 이래서 되겠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뱀같이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느낌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같이 따라합시다. 신령한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은혜로운 감정을 동반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머리에 새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령한 영적 체험이 아닌데도 은혜로운 것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한번 해볼 순 없지만은 여기다가 악기를 쫙 갖다 놓고 말해요. 불을 은은하게 켜고, 그리고 좋은 목소리를 가진 인도자가 나와서 노래를 쫙 부르면,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오죠.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김영욱 씨 있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키는데, 저도 그거 봤어요. 가서 보진 않고 테레비로 이렇게 봤는데, 그 뭐 7만원씩 내고 가서 거기 가서 그거 볼 일 있어요. 테레비로 이렇게 보는데 난 깜짝 놀랐어. 그냥 바이올린만 키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서 흑흑거리며 눈물을 닦는 거예요. 야, 눈물은 설교자만 흘리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야, 이게 기타 가지고 이거 키는 그 톱질하는 그 사람이, 야, 뭐 한둘이 아니에요.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가지고 이제 코 골고 자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자지만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안 흘리던 눈물을 거기 가서 흘리대요. 거기 가서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볼게요. TV를 보면은 우리나라 가수들은 정서가 부족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계적인 가수가 나올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들이 젊었다는 이상하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 뭐 그 유명한 가수들을 보면은 노래 부르는 거 보면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흘러내려. 그 보셨죠? 그런 거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예. 옛날에 탐 존스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진짜 돈 줄만해. 이거 하나 갖고 노래 부르는데 그냥 혼신의 힘을 진액을 다 빼, 진짜. 그러면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면서 눈물과 함께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 셔츠가 흠뻑 젖으면서 그냥 땀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야, 어때요? 그게 가식이에요. 참다운 정서예요. 참다운 정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극단에 항상 뱀같이 예리한 눈을 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계가 형성된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요. 그 집회와 모임에 탁 가보면은, 아, 이건 지금 부흥을 조작하고 있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체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공교한 말로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려면 안 돼요. 유명한 부흥사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지금 뭐 한국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난 직감적으로 그게 조작된 부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막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막 우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하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부흥사가 진짜 우나 그러고 봤는데 자기는 안 울면서 우는 소리를 막 내는데, 그렇게 인상을 쓰며 기도하다가는 가끔 또 눈을 뜨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 안 또 쳐다봐. 그러다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물을 한 대 빡 쏟았어도 그것이 영혼의 눈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전한 신앙과 정확한 성경의 진리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고 난 다음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아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조작된 부흥으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려는 모든 기도들을 단박에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것을 혐오해요. 그 미워해. 그리고 자기 영혼이 그것을 싫어해. 그 거부해요. 자기의 영이 그것을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판단이 서니까요. 그런데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러면 반드시 은혜로운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한 그 요인이 정말 성령이 주신 신령한 은혜냐?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냐? 그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1987년도에 제가 그 내수동 교회 오기 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학생들을, 청년들을 한 12명 데리고 저 지리산 밑으로 봉사를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낮에는 해주면서 오후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어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의 집회는 그때 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뭐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그때부터 어린이 집회는 많이 해봤거든요. 어린이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야, 거긴 여러분 진짜 열린교회 오는 거 멀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그 기독교인 아니야. 거길 갔더니 기독교인도 아니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 집이 여기서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요, 집에서 교회 왔다 가는데 3시간 걸려요. 그랬어요. 얘 임마,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놈이 왜 거짓말을 치냐?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랬어요. 자식, 펑도 심하다. 그런데 그 청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시간이 돼도 안 와. 4시간 반만 와. 왜 그러냐니까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전도하는데 1시간 반을. 그래서 그래서 어떤 할머니도 그렇게 걸린대요. 아니 왜 버스를 타고 다니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에휴, 돈이 어디 그렇게 매일 있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정말 1시간 반 걸어서 봐요. 그 국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5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흐느끼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쥐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자 한없이 우는 거라. 우리 청년들도 막 울면서 같이 얘기하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숙대 다니는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 얘가 완전히 생짜백이라 뭐 천방지축이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는. 기분 내키는 교회 나오고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아이, 근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뭔 일이 됐구나. 이게 결국은 제가 여기 와서 깨지는구나. 그랬더니 그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고 싶어 죽겠는데 이래도 체면이 있어서 못 물어봤죠. 지가 지발로 걸어와서 전도사님, 지난번 기도했대, 아까 기도했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아무리 곁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옆에 앉아도 그 얘기를 통 안 해. 그래서, 아니 나는 뭐 내가 무슨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자기 입으로 내가 자기가 변화됐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안 해. 아, 저녁 먹을 때가 돼도 안 해. 이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나. 그래서 야, 그래, 아까 기도 많이 했니? 그러니까 별로 좀 했대. 그래서 왜 그래, 아까 너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데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니? 없대. 야, 이제 뭐가 진짜 됐구나.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니? 내가 요구하는 대답은 아이들이 예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무슨 고초당하셨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인생 최초로 느끼면서 그냥 감격을 했습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를 했네. 그 무슨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이야, 이거 완전히 뒤통수 때리는 대답이야. 그게 뭐냐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농민들과 버스도 못 타고 다니는 돈 없는 집안의 애들을 보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래. 자, 바꿔봅시다. 은혜로운 정서는 생겨났죠. 그렇죠? 그러나 신령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거듭났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속는 것이에요. 난 그래서 저런 끔찍한 사태가 온 회중이 회개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가운데도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아주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아, 뭐 수없이 많이 체험했지만 하나만 딱더 하겠어요. 수요예배 시간이 됐는데 자매 하나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없이 뒤에 앉아서 우는 거라. 한없이. 야, 우리 구역 식구니까 야, 이거는 뭔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좀 보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뒤에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오늘. 근데 또 마침 내가 설교를 했거든. 그러니까 더 보고 가자 그랬지. 어린 마음에. 그냥 옛날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모르겠대. 그래서 모르겠다. 참 겸손하구나. 저렇게 겸손해야지. 무언지 요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날 시어머니한테 심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라. 그러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때 빨리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서름에 겨워서 눈물이 한없이 쏟아진 거야. 은혜와는 상관이 없이. 그날 그 사람은 교회를 안 하고 대포집에 갔어도 울었을 사람이에요. 응? 어때요? 분명히 마음에 정서는 생겨났는데 신령한 체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야.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은 그렇게 한쪽 극단에서 한쪽 극단에 가냐 하면은 이해의 균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을 뻔하다.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죽은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 직장 다니는 친구를 강제로 휴가를 내다시피 해가지고 끌고 한월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화산 기도원 올라가자마자 찬송을 부르면서 이 돌멩이 같이 굳은 그 친구가 울먹울먹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큰해 받으셨네.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아예 찬송을 안 부르고 눈을 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딴 찬송가까지는 간신히 울먹거리면서 참았는데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그거를 부를 때막 울음이 속에서 복받쳐 나오는데 남자가 아무 데서나 울어서야 되겠니? 이거 어때요? 명백하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극단에 치우치기 쉬운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뭐야? 사람이 뜨겁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거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아무 느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한 번도 눈물도 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그저 잡지책 읽는 거나 똑같고, 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 안에서 만나서 교제를 해도 하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감동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여러분, 집에 가서 복음의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을 씻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각질을 만져봐요. 예,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년, 60년 걸어다니는 사람 각질은 두툼해요. 어때요? 바늘로 찔러도 바늘이 한참 들어가야 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칼로 그 각질을 막 깎아낸다고, 노인네들은. 그렇게 깎아내도 어때요? 감각이 없어요. 말하자면 심령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돌같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악과 그 모든 인간의 잘못된 사상과 사고에 푹 쩔어가지고 완전히 단단한 돌멩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가도 거기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응?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자기네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고 다닌다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데 영혼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 말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유행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연주회에 가가지고 수건을 꺼내서 얼굴을 닦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믿음과 동일시해버렸어요. 에? 믿음과 동일시해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는 힘도 바로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감정이 신한 걸로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두려움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 이런 모든 감정들이 전부 다 어때요? 열정이에요.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죄를 혐오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것인가는 지배를 받으며 감정을 갖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많이 일어나므로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심지어는 나아가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천국에서 뵙기를 사모해서 안다라는 마음이 들거나, 심지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성경이 열릴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시편을 가만히 보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존 오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인들의 이야기예요.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어때요?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사랑이 깊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마음의 병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말하자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래서 위필드 같은 사람들은 얘기했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나.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정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정서가 너무나 과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열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라 그래? 하나님이여,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내 혈육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의 불 속으로 떨어져도 난 좋다. 좋다. 이런 말하듯 뜨거운 마음.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적을 풀의 석과 같이 살라주시옵소서. 심판하시옵소서. 뭐 이런 말하듯 불같은 마음들이 속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질병은 뭐냐면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아무 감정이 없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감화가 없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거의 죽은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 응? 사랑. 대답이었어요. 해보셨어요? 사랑. 그 감정은 눌러도 누를 수 없는 감정이에요. 솟아나요. 사랑의 감정은 물과 같아. 꽉 막아놨다 조금만 열리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힘차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감정이에요. 근데 뭐래? 근데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요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느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것은 깊이 병든 거예요. 깊이 병든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죄악의 껍데기가 너무 누덕누덕 붙어서 그래요. 그것을 깨트려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속살이 드러나야 돼. 그때 그 속살이 비로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핵심은 곧 다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죠. 그렇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은혜로운 감정, 은혜로운 열정, 은혜로운 정열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 뜨겁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교회가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놀라. 새벽 기도에 300명씩 나오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창문 열어놓으니까 새벽바람 부는 소리예요. 그거밖에 나지 않아요. 응? 그리고 눈을 딱 떠봐서 30분이 지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새벽에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일은 동원을 하고 구역장들을 막 다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니까 와도 그 기도를 감당을 못한다. 하여튼 300명이 모였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새벽 바람 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뭔가 뜨거운 걸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걸 아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육체적인 노력은 모두 잘못된 것이에요. 반복할게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다 잘못된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몸을 성령이 오시면은 뭐 진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다가 대굴대굴 굴리실 수도 있고 물구나무 서게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대굴대굴 굴르면 성령이 은혜를 주실 거다 생각하는 건 아예 시작서부터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고 뭐 대굴대굴 굴를 수도 있고 펄쩍펄쩍 뛸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뭐 무슨 조작이 있겠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얹고 주여 그러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 맨정신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무릎을 꿇고 30cm, 40cm 이상 뛰어오른다고. 아, 그래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뛰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조작들이 유행하고 있는.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은 뭐 방언을 한다고? 세상에. 성령의 은사를 누가 그렇게 교습해가지고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방언이 왔다 그러면은 그걸 했기 때문에 방언이 온 게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온 거예요. 오이비락이에요. 까마귀 나니까 배가 떨어진 거지.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유행한 거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막 더 커져.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죠. 주여 삼창을 하라 그럽니다. 큰 소리로 주여를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거 뭐 왜 해요? 왜? 주여 그러고 부르면 되는데 네 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응? 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인위적인 조작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는 정자세로 맨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성령이 임하셔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시면 아 손이 피가 되고 부러지도록 땅바닥을 치면서 울 수도 있고 예? 땅을 막 그냥 긁어 파다가 손톱이 다 빠질 수도 있죠. 예? 기도를 하면서 앞에 뭐가 있나 하고 붙잡고 막 흔들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보니까 소나무가 뽑혔더라. 그런데 소나무가 뽑으니까 은혜, 소나무를 뽑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소나무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애꿎은 묘목을 붙들고 말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이 진실한 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한 달도 안 가요. 돌아서고 나면은 모든 의심이 다 생기면서 그 느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땠다 그랬어요? 우리의 뭐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며. 조금 아까까지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뒷집 얘기처럼 하고 지금 가던 사람들이에요. 뒷집 얘기처럼 하고 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성경을 풀어서 들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령한 체험이 은혜로운 열정을 갖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만났는데 아무것도 느낀 것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셔도 기분이 한없이 좋은데, 예? 전능하시고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 사람은 뭔가 이 나사가 빠진 사람 아니면 정신이 돈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연애하던 시절에, 전도사님 연애 결혼했죠? 연애하던 시절에 어때요? 사모님 옷깃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뭐 그랬을 거야. 금식기도까지 했으니까 장가 가겠다고. 어? 그러죠? 근데 어때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대면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기억을 하세요.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고 눈물도 없고 마음에 뜨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 전엔 있었던 것 같으니 요새는 별로 없다. 그럼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오늘. 예?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좀 생각해 봐요. 예? 그거 계속 깊어지면은 나중에는 그냥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진짜 오직은 뚝딱하고 부러지는 일이 일어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왜? 그 마음의 딱딱함은 계속 자라요. 그게 문제예요. 성장한다고. 어? 계속 딱딱해져가지고 그것이 아주 강하고 단단한 껍질로 변해간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자꾸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전에는 내 마음을 움직여주던 그런 말씀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고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나 말씀의 역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요. 이런 가슴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언제나 눈물로 가득한 삶. 어때? 기쁨으로 가득한 삶. 눈물이 없는 심령에는 기쁨도 없어. 그게 신비라고 신앙생활에. 그것이 언제나 가득한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가슴과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사람들은 두 번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게 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떡하십니까? 참 그 기가 막히네요. 그래요? 성경을 그냥 읽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어떡할 때? 그거 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큰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혼자 성경을 대하면서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기이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을 대하면서 그러면 뭐? 그럼 성경을 왜 읽습니까? 아니, 성경은 읽는 대로 유익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성경 말씀 자체에 마음이 녹아지고 심령이 풀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미 자기의 성경 읽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얘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성경을 풀으니까 이전에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 해석해주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의 감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지금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영적 체험을 주실 때 은혜로운 감정과 정열이 생겨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 것을 듣는 거예요. 구순애씨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빌립이 가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귀에 더대기가 앉도록 들은 이야기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는 결코 좋은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혼자 성경은 열심히 읽을 줄 압니까? 어림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죠. 그죠? 설교자도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녹아집니까? 그러면은 왜 이러고만 있겠어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부흥사를 하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풀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쫙 갈라지면 이렇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시편 23편 같이 아니면 에베소서 같이 쫙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설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히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감동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읽어주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읽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임하게 하였고 그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임하니까 속사람이 뜨거워지는, 속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아까처럼 예수님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을 뒷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증인이 된 거죠. 그런 일들이 뭘 통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해석해서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 박자가 딱 맞아야지 돼요. 그 중에 하나만 결핍돼도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 자체로 읽을 때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 성경을 푸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린다. 이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푸는 설교자와 그 다음엔 어때요? 마음을 열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세 번째는 어때요? 풀어지는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쏟아져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 제목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많이 모였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가슴 들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그렇게 많이 모여도 이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속사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교회당을 가득 메워도 몇 달 후면은 다 빠져나갈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해.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비록 네다섯 사람이 모여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질 때 그것이 올바르게 풀려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네 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뜨겁게 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체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는 뒷집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이 우리 속에 신령한 감정, 신령한 정열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지금은 네 사람이 모여서도 몇 달 후에는 그 네 명이 400명이 된다 얘기. 믿어요? 스펄전이 설교할 때 2만 2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요새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70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제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교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죄인들의 냉담했던 이전에는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눈물도 없고 심지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강팍한 돌덩어리와 같은 사람,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움직여서 속사람이 뜨거워지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서 그 체험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속사람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야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미워할 일이 어디 있어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못 살게 군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교인들이 배고파서 그래요. 말씀으로 막 나올 적마다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뜨거워져서 집에 돌아갈 때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 교회 와서 뭐가 불만일 게 있어요? 아 교회가 뭐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건데 왜 원망을 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훨씬 도움이 된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차가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농담처럼 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처럼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죽고 사느냐는 문제가 달렸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 성경을 늘 읽으면서 살아왔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뒷집 아저씨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신령한 은혜와 체험이 없으니까 돌멩이처럼 굳어지니까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지성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종류의 지성적인 신앙은 포기하라. 그래야만 천국에 간다.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멍청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신체가 약하고 힘이 없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겁니까? 애들처럼 그렇게 사리 분별이 없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겁니까? 애들이니까 덜 살았으니까 죄를 적게 지었는데 그렇게 죄를 적게 지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린 마음이에요. 지금 오늘 안 나오셨죠? 김옥훈 집사님 아들 나오죠? 응? 지금 장가 가서 아기 낳았잖아요. 내가 키우다시피 했거든 사실은. 응? 그래서 맨날 업어주고 때려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그래 선물 사주고 그랬거든. 오케이? 세 살쯤 됐는데 잘 때, 잠잘 때만 되면 지 엄마도 아니고 지 아빠도 아니고 꼭 형 품으로 오는 거야. 내 품으로. 그게 와가지고 뭐냐면 옛날 얘기해줘. 그럼 그때 저는 뭐 설교가 될 꿈을 꾸진 않았지만 딱 들어놓으면 앉아서 고등학교 때죠. 딱 누워서 안드레스는 동화 가운데 하나 딱 집어가지고 크 얘기를 해주고 아 이거 뭐 잠자려고 왔던 놈이 흐흐흐흐 흐느껴 오는 거야. 펑펑 울어. 회개를 그렇게 했더라면 참 아마 지금 참 신앙이 깊어졌을 텐데 응? 펑펑 울어. 그 세 살밖에 안 돼. 눈물을 툭툭 흘려. 그래서 너 운이, 아니, 한 4살쯤 됐을까. 펑펑 울어요. 그래야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때요? 품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크니까 고민학교에서 들어가는 품속에 누워가지고 뭐 옛날에 뭐 인어공주가 살았는데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 아가미도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쉬어? 이러면 그게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죠. 어린아이의 심령은 말 그렇게 희한한 살 같아 마치 지는 것 같아서 뭐든지 딱 찍으면 찍히는 거예요. 무엇을 대해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 왜 그래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느끼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자기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진리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세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체험할 때 되는 거라 얘기해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은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마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뜨거워져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의 감정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한번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라고 아무리 주문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하찮고 천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없고 마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속에서 도무지 그런 체험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우와 심포도의 비유 알죠? 따먹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여우가 못 따먹으니까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 그까지 심포도 먹으면 뭐래? 그리고 돌아서는 거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솟아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경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깊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을 함께 느끼고 사랑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어져가는 건데 깊어질 리가 없지 않냐. 그런데 그런 속사람이 뜨거워지는 져야 된다는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금 상태가 나쁜 사람이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맹세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소망이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풀리기를 그래서 풀어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요.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오죠. 두루마리가 봉해져서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에 임봉을 떼어야지만 앞일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하는 말이 누구도 이 땅에나 하늘에나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통곡했어요. 근데 마침 어린 양이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임봉을 떼시니까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향한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올 가을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미 깊고 제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영원히 1994년 지하실 열린교회 가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신나게 야유회를 가서 노래방에 한번 가보면은 잊혀지지 않은 가을이 되겠어요? 어림없어요. 어떻게? 말씀이 풀려지고 그 말씀으로 수십 년 동안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불을 지피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신령한 체험을 주시고 그 신령한 체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정열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과 두려워하는 경건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그때 이 가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가을이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쯤에는 또 신년 예배를 드릴 때는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이 94년 가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없이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야 돼.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잠을 줄이고 그래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식사 시간을 줄여가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더 깊이 기울이고 설교자는 그 말씀이 더 잘 풀리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힘을 합해서 성령의 말씀이 풀리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엠마오로 올라가던 이 두 제자들처럼 마음을 변화시켜서 뜨겁게 만들어서 실망과 절망과 낙심에 처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고 확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회의와 의문에 사로잡혀서 낙심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속사람이 뜨거워지고 속마음이 뜨거워질 때 절망의 길이 변하여 희망과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의문의 소식을 나누는 회의 어린 오솔길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참다운 감격의 오솔길로 변화되었던 이런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돌멩이와 같이 심히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차가운 속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거는 우리의 기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냉담함이 변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변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찌들었던 우리의 마음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린아이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로 새겨져서 우리의 냉담한 삶이 변하여 뜨거운 삶으로 변화되어 절망과 회의가 변하여 소망과 기쁨의 언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